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12일 뒤르키 공화국 대통령 레세프 타이프 에르도간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위문 전문은 뒤르키 공화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접하여 대통령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뒤르키 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의 후과를 가시고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위문 전문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영호 외무상은 뒤르키 공화국의 이스탄불에서 있은 폭탄 테러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메블리트 차부쇼글루 외무상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